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의 동지가 재령군의 가물 피해 실태를 현지에서 요해했습니다. 부덕협동농장과 고산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최령의 동지는 군안의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이 가물과의 투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관수설비, 운반수단들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우물과 굴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.